수도 북구 전투장에서 최고 사령관 동지를 뵙게 된 화선 용사들에게 있어서 우리 소령님은 전엄한 전화의 나날에나 전후 북구군 소리의 나날에나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었습니다. 반대로 후이조 프란시스코소 소태 반수.